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'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if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'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's beautiful life It's beautiful life It's beautiful life 언제나 널 지켜줄게 It's beautiful life 내게 기댈 수가 있게 Beautiful life 너의 눈물 너의 미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 너를 잃고 싶지 않아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'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내가 살지 않도록